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를 최근 도미니카 길비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주체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를 최근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 이런 표제 밑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 자주와 위협 실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